Yeah, we're breaking all the rules. Turn up, turn up, turn up. 시간이 없어. Turn up, turn up. Let's go. 우린 널 here. 눈동자 속에서 빛을 잃은 줄도 모르고. Oh, oh, oh, oh. 절벽 앞에 익숙해진 행성 어둠 속에 빈 디스토피아. This is not a trip. This is not a game. Burn it, burn it. This is super rare. Get on my way. Burn it, burn it. Turn it up, turn it up, turn it up. 눈을 뜨고 봐. Oh, 이 순간을 놓치지 마. 이렇게 흘러가겠지. 이토록 가무의미하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속삭임. 모든 게 널 신념에 빠져들게 하겠지. 하지만 널 비워내. 어차피 이곳은 extreme, extreme time. Cause I can. Let's break all the rules. 그림은 그런 빛은 criminal. Criminal, criminal, criminal. Let's break all the rules. 무력한 목소리도 criminal. Jumping in flame, 둘러싸다 contage. 나 내가 원하는 게 돼. 그린대로 버린 내 미래는. 눈 감고도 내 ring. 우주까지 맨맨 보내버린 backing. 난 내가 꿈이 돼 이제. 'Cause I set that core pitch checkmate. 어떻게 바꿔야 할지. 그냥 난 이대로가 편해. 진심이 아닌 걸 알아. 솔직히 현실은 늘 가혹해. 소중하게 만들지. 하지만 널 비워내. 어차피 이곳은 extreme, extreme time. Let's break all the rules. 그림은 그놈 빛은 criminal, criminal, criminal, criminal. Let's break all the rules. 무력한 목소리도 criminal, criminal, criminal. 이제 그 두 발을 내게 가봐.